뒷샹이 초기에는 뭐 그림도 그리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이제 본인도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바로 변기를 사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가 그 샘이라는 레디메이드가 터진 거지. 예, 변기가 대단해서 막 이런 거는 아닌 거. 그러니까 결국엔 노력들을 기반으로 정신이 이제 뭐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나 감정 뭐 이런 뭐 철학 그 사람만의 세계를 이제 소유하고 싶어서 우리가 뭐 미술품을 산다던가 그 사람 그 작가의 작품이 가치가 높아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저 되게 재밌는 책본적 있어요. 그 맞아. 약간 이제 어린이 동화 같은 책인데, 그게 이제 미술관에 놀러 간 자식과 엄마의 대화를 되게 그냥 뭐지? 어린이 동화책처럼 만들어 놓은 책이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내용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아들이, 엄마, 저 그림은 왜 저렇게 비싸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막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은 그 그림의 실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애기인데, 애기니까. 저선 이렇게 막 낙서한 걸 보고, 저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라는 이런 마음으로.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아. 대답을 해주는데 다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만 기억이 나요. 엄마, 저 낙서 같은 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근데 넌안 했잖니.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런 식의 약간 재밌는 그런 해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네. 예. 그런, 예술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걸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맞아, 맞아. 할 생각도 안 하고, 본인처럼 이런 거왜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얘기해 줄게요. 그 구겐하임이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새로운 작가들, 신인 작가들 뭐 그림들을 막 모아서 전시하는 그런 전시였대. 그림들이 막 그냥 바닥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막 널브러져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모드리안한테 좀그 모드리안이 그때는 슈퍼스타였으니까 좀 조언을 받고자 해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구겐하임이 막 모드리안이 막 쭈그려 앉아서 그림을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아 이거 막 엉망이죠 막 어쩌저쩌고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이렇게 끼면서 왔다는 거야. 근데 그게가 뭐 얘기하는 거다 무시하고 모드리안이 한 작품을 계속 보고 있었대. 근데 그러고서 보고서 얘기하는 게이 작품을 눈여겨봐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그 작품이 잭슨 폴락의 작품이었대. 그렇다는 거는 이게 무엇이 그 사람에게 이 작품을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잭슨 폴락이 작품이 그때는 막 뭔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액션 페인팅, 그때 작품도 액션 페인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그림이었었던 거. 아무튼 구겐하임도 별로라고 생각했대.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 어떤 게 이거 뭐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뭘 했어. 근데 이게 가치가 있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는 그건 뭐 어떤 기준인 거고 누가 이거를 정하는 거며. 그게 다분히 개인적인 거 아닌가? 다분히 개인적이라면 그 가격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잭슨 폴락이 운이 좋은 거지. 그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그 그 당시에는 권위가 또 권위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니까. 당시엔 또뭐 그런 거 그린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옛날이고. 근데 참고로 설명을 더 덧붙이자면 그러고서 잭슨 폴락이랑 구겐하임 계약을 했대. 그래서 너한테 월급 줄 테니까 그림이나 그려라 그러고서 그림을 막 그렸대. 몬드리안 덕분이네. 몬드리안 덕분이지. 그리고 그림을 그렸대 잭슨 폴락이. 근데 맨날 술 처먹고 놀았는지 뭐 작품도 막안 주고 그랬다는 걸. 그래서 마지막에 몇 년인가 뭐 그냥 막 그림 뭐 대충 하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구겐하임도 자기 얘한테 배팅했는데 돈도 막 쓰고 있고 막 후달리는 거지. 근데 그러고서 막 졸랐죠. 오늘 안에 그림 안 내놓으면 안 된다고 했더니 막 대충 그려서 낸게 그거라는 거야. 액션 페인팅 뭐야. 아 원래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마감이 닥쳐올 때 최고의 맞아요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근데 액션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라는 그런 동사가 들어가 퍼포먼스가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미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요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아 이거 나도 뿌리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걸 흩뿌렸는지 그런 자기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심정으로 물감을 뿌렸는지 근데 그런 걸 먼저 시도한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이 뿌렸어 당연히 처음 하는 사람이겠지 뭔가 나는 뭔가 작품 같은 걸 이해하거나 그럴 때 나를 먼저 대입해 보고 내 질문이 정말 1차원적으로 바보 같아도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약간 알 것 같이 그런 느낌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로 하게 되게 힘든데 그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서 결과를 작품을 지금 보고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이걸 뿌리기 전부터 시작하는 거야. 물감은 어떤 색으로 뿌릴까? 뭐 사이즈는 얼만큼 해놓을까 뭔가 이런 걸 다 작가가 선택해서 세팅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어쨌건 자기가 그 전에 사람들은 되게 고상히 앉아서 뭐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자기는 온몸을 써서 그렸어 뭔가 그런 새로운 시도 그리고 그 순간이 이제 그 액션이 보이진 않지만 하고 난 흔적이 영원히 담기는 거니까 또 이제 나는 감정으로 그런 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질문을 들어서 잠깐 잘 들었는데 말 끊어서 미안한데 요는 이거야. 구겐하임이 잭슨 폴락을 밀어줬어. 뭔가를 막 하루 만에 해버렸대. 그러면 그 작품은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을 밀어준 구겐하임 덕분인 건가? 아니면은 그 작품이 정말 뭔가가 있었던 거야? 하루 만인가 뭐 며칠 만에 그렸다는 그 작품이? 구겐하임의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린 그 작품은 그냥 뭐 작품이 뭐 아예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처음만치 임팩트는 없는 것 같은 이제 돈이랑 시간으로 사람을 푸시해버렸으니까 근데 뭐 모든 분야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요소요소가 다 만나요. 왜 엄청 잘 쓰인 책도 그 양반들도 다 마감 되게 데드라인에 다 쫓겨가지고 아씨 오늘까지 원고 보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오다다다다다다 쳐가지고 푸는 책들도 그러면 그건 좀 출판사가 푸시해 좀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치면 다 필연의 결과나 요소요소가 또 있네. 구성이 되는 거지 그럼 또 아까 질문했던 몬드리안은 뭘 본 걸까? 문드리아는 그 양반은 취향인 거지. 그냥 취향이었더라. 아, 이 사람 괜찮네. 잘 봐봐 이랬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몬드리안은 막 엄청 이렇게 막 계산된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완전 반대 성향이잖아요. 잭슨 폴라 그런 거에 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나뉘는 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 재밌는 것 같아.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네 예술가란? 근데 만들지만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권위 있는 그쪽에 권위 있는 사람 꼬실 수 있다면은 그럼 내가 예술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면 근데, 그 예술의 가치가 뭐야? 근데 제 생각엔 그 뭐 이렇게 누군가가 밀어주고 이제 뭐 큰 도움을 받아서 유명해지고 그런 일들이 부당하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는 그냥 진짜 아무런 재능도 없고 열심히도 안 하는 작가를 그냥 뭐 아는 사람이니까 밀어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작가들이 만약에 친한 사이라고 했을 때 작가와 친한 사이라고 했을 때 그 작가가 되게 막 엄청 성공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계속된 어떤 작품 활동의 어떤 그 과거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유명해지지는 못했지만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안 그만두고 있고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 어떤 진지한 모습들이 보였을 때 이제 그 작가를 이제 밀어주고 싶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뭐 기회를 얻고 그런 기회 하나 하나가 이제 모여서 그 작가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잭슨 폴락이 뭐 안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진짠가요? 네, 뭐 그렇게 뭐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성실한 거랑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게 어쨌든 작품 활동을 안 그만뒀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했잖아요. 맞아, 네, 맞아. 막 맨날 하진 않았을 수 있어. 월급쟁이니까. 아니 맨날 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 그게 나임이 나 돈 주는데. 어쨌든 계속 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것들은 예술가로서는 거의 뭐 숙명에 가까운 일이다. 스폰서십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 그러면 너가 가고 싶어자 하는 예술은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술? 예술이요, 예술. 예술. 예술 말까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이 뭐냐고요? 네. 저는 일단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재밌는 만큼 힘들기도 해요. 힘든 이유는 다양한 것 같고. 어떻게? 힘든 이유는 다양하지만 네. 재밌는 거는 그냥 재밌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찌들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의미 없는 걸 하고 싶지가 않아. 그게 막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거는 본인 이상해. 기준에서 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난 좀 꼰대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의미란 의미가 돈인가요? 돈도 될 수 있고 뭔가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 내가 계속 똑같은 걸 계속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다양성 이렇게 뭐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고 뭐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효율성이나 뭐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나도 모르겠어. 좀 예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많은 아까 얼마 전에 그 인디밴드 뭐 아카이브 K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도 막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일단 자기 음악을 다른 사람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에서 뭔가 그 사람들이 뭐 공연 클럽에서 공연을 하건 SNS를 뭐 올리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뭔가 좀 많이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플랫폼이 중요하긴 하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중요하지. 그렇다면은 또 동화의 반복이긴 한데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또 방법을 달리할 수 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가 그냥 구조상 슈퍼스타만 이렇게 독식하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한테 뭐 피카소가 두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피카소는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충분한 거잖아요. 그게 어떤 예술에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모든 예술가가 다 피카소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거가 막 엄청 거창한 걸 한다기보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술인 거죠.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이 예술 분야예요. 그랬을 때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삶의 의미도 찾고 뭐 수입도 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인이 뭐 단 한 명의 어떤 슈퍼스타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근데 나는 확실히 그러니까 피카소만 훌륭한 예술가가 아니고 그냥 뭐 나는 그냥 여기 길거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5,000원 받고 퀵한 초상화 그려준 사람들도 난 충분히 훌륭하고 그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난 모든 사람들은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말 말고 아니 근데 진짜 난 진심이야. 그렇지 뭐 그렇지 훌륭하지 다들 여러분들도 모두 훌륭합니다. 너 왜냐면 결국에 뭔가를 창작하는 행위는 나는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부분에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일 크게 공감했던 건 공감된 지속 가능성인 분야는 그 작년 올해 작가상 전시에서 올해 작가상 이제 선정이 된 게 그 사람은 뭘 했냐면은 전시가 끝나고 나서 갈 곳 없는 미술품들의 창고 근데 나는 그거 보고 아 저게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다. 팔리지 않은 그림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들은 또 다른 공간을 잠식하고 그 공간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돈이 필요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더 그려야 되고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에 그걸 계속 만들기 위해서 뭔가 계속 공간이 소요되고 어쩌고 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 이게 결국에 창작에서 제일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은 이 사이클이 도는 거고 어쨌든 지속가능성을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는 지속가능성을 어찌됐건 어떤 방법으로건 유지해나가고 있는 예술가가 훌륭한 예술가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 진짜 많이 했던 나도 전시했던 아크릴 액자들 나 우리 집에 지금 놓여있잖아 나 그 이사 할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거든 진짜 이거 어떻게 들고 가야 되지? 어디다 둬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인쇄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거를 소비시킬 자신이 없어서 변도사님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아, 예. 뭐 좀 정리 좀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이렇게 좀 시간 버퍼링이 좀 버퍼링 걸려요. 버퍼링 중 그러면 우리 예술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지? 아, 나 돈 벌고 싶은가 봐요 요즘에 음흉해져가지고 뭐라고 했지? 재준이 형이 음흉하다고 했었네 음흉해져가지고 돈 벌고 싶거든요. 아 이게 모든 게 다 돈 때문인 것 같아. 이게 뭔가 그래도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나의 성향이 그래도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뭔가 이루고 싶은 거야. 우리 나이대들이 또 제 나이대들이 그런 나이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에 막 꽂혀 있나 봐요. 뭔가 이루고 싶어. 이게 예술도 중요한데 아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나 뭔가를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 이게 뭐 아 자기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럼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또 막 갈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나 뭔가를 막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으면서 했던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술로 무엇일까? 다른 일을 해서 예술을 먹여 살려야죠. 예술 활동 아, 네. 맞아 뭐. 아 사실 그게 제일 건강하지 네, 뭐, 아, 뭔가 뭐. 그러니까 예술을 메디치 가문처럼요? 아니 걔는 그냥 네. 그냥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아 걔 왜 그 후원자잖아 걔가 그러니까 예술 활동 하는데 그냥 돈을 준 거잖아 그냥 그거 말고 네 뭐예요 어떻게 다양하죠 작가들이 작품만 팔아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작가들이 네네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 같고요 네 예술 작품만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다 대학 교수를 하면서 뭐 작품 활동하는 거고요. 정말 유명한 작가들 아니고서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아 예술이라고 하니까 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뭐 네. 음악도 있고 뭐 무용도 있을 거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음악도 좀 저도 그래서 예전에 레슨 받으면서 아이고 레슨 받으면서 좀 들었던 질문을 했었는데 비슷한 맥락이야. 내가 쓸데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 그거를.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 왜 하는 거야? 슬픈 거야. 아 진짜 왜 그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게 편협한 사람아. 어? 그래서 물어봤어. 클래식은 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에 나는 뭔가 예술을 하면은 창의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나 봐. 그래서 고정관념이네. 네, 클래식 하는 음악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게 이 사람들의 기쁨은 이 뭔가 옛날에 했던 뭐 그 작품들을 그 모든 여러 명들이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그 딱 맞게 착 착 박자를 맞춰가지고 착착 연주해가지고 딱 끝나면 그 희열이 느껴진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 대답이 또 되게 신기했거든 그때는. 그거에 또 기쁨을 느낄 수 있구나. 그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저는 네.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아,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네. 건? 그러니까 나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예술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네. 예술 활동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돈을 못 벌어도 된다가 아니고 아 이게 돈이 조금 안 되지만 내가 그래도 이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술가들이 돈이 없는 현상.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를 견딜 수 있는 거지 어떻게든 그냥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한계가 오면은 그때 이제 예술 활동을 중단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 활동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반대의 개념이 회사원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회사원은 오너를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버는 거고 여기는 본인이 좋아야 하니까. 타깃이 누군가. 예술 팔고 싶으면 타깃 분석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타깃의 니즈가 무엇인지. 타깃을 잘. 그리고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말하고 싶은 거는 저는 미대를 다니면서 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이제 음악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일단 모든 거는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처음에 악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것만 엄청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이든 음악이든 그렇게 뭔가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야 손에 붙고 기술이 익혀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코드 진행도 저절로 알게 될 거고 박자도 알게 될 거고 이러면서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그런 게 있어서 뭔가를 반복한다는 행위를 되게 의미 없이 안 봤으면 좋겠다는 느낌? 어우 되게 좋은 말이다. 아 왜냐면 저 다 하잖아요. 다 피아노 학원 가서 다섯 번 하라 그랬는데 가짜로 하고 맞아. 근데 그게 안 쌓이면은 사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쳤어. 그런 의미로 나는 반복이 되게 중요하고 그 견디는 힘이 되게 크다라는 거를 네,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테크닉이 좋아야 세계가 넓어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응용이 되는 거지. 왜냐면 저는 그거를 많이 게을리해서 많이 놓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게 반복해서 열심히 하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 이런 걸 하고 싶다 했을 때 아 그때 어떻게 했지? 만약에 이런 거지. 음악이면은 내가 계속 뭐 바이에를 배웠어. 그다음 뭐 체르니 배우고 하다가 이제 코드라는 거를 인식을 할 거예요. 하다 보면은 늘 같은 알파벳 아래는 같은 음계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다 깨우치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신나는 곡에 곡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밝은 코드들 진행률을 내가 펼칠 수 있고 그리고 뭐 슬픈 거 하고 싶다 그럼 단조 뭐 이런 들어간 거 그러니까 자기 스킬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들의 바탕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기초 공사가 네 그런 의미로 반복은 중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거의 다 뭐 다 했네. 뭐 개념이 슬픔 뭐 소유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은 미술품. 돈이 된다면 전 갖고 싶습니다. 돈이네요. 그럼 뭐 소비자의 가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개념 미술품이라는 게 뭔가 그 기술품이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그것이 목적이잖아. 근데 이걸 소유한다고 그 사람만 변하는 건 아니고 모두가 다 보고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감상을 했어. 그럼 굳이 내가 가져야 되나? 아니 뭐 구글에 치면은 좋은 작품 뭐 다 나오는데 뭐 집에 왜 걸려 있어야 돼? 구글에 쳐서 검색하지 왜? 이런 느낌인가요? 아 근데 뭔가 형태가 있는 예를 들어서 회화 작품이라고 하면은 그거 실제로 보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는 거랑. 그렇지. 내가 그 작품에 더 지대한 가치를 내가 맞아 그 덕테이프 바나나 덕테이프에 더 지대한 가치를 보고 뭔가 뭐 인스파이어를 받았어. 그러면은 소유한 거지 뭐. 아, 그래요? 그 양반의 가치 판단이지 뭐.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미술품으로? 뭐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보통 이제 비싼 미술품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 거의. 이거 좀 들었던 건데 미술품에 사실 가격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까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내가 시가. 어, 시가지. 시가. 이거는 세금을 뭐 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있는다고 또 가격이 누가 만약에 막 10억에 사겠대. 그럼 그냥 뭐 10억에 팔아도 100억에 사겠대. 그럼 100억에 팔아도 되는 거야. 이게 뭐 탈세의 수단으로 또 사용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 돈 세탁 많이 하잖아요. 미술품으로. 그런 의미에서 재테크인가요? 너도 이렇게 잘 비싸게 불러서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비싸게 팔면 좋죠. 근데 제가 예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필요한 정도로만 계속 팔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비싸게 팔지 않아도 그냥 내가 알았어. 그냥 뭐 한 달 동안 작품 할 수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돈만 받더라도 작품을 꾸준히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비싸게 안 팔아. 이 말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돈으로 내긴 하지만 자기 작품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 더 크게 신경 쓰는 거잖아요. 돈으로 값어치가 매겨지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좋은 건 작가의 생각을 관객이나 사는 사람, 바이어가 이해하고 둘이 이게 딱 통했을 때 뭔가 그런 게 가장 고귀하고 되게 소중한 그런 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다 바라는 게 작가들인 것 같고 그림을 사는 사람이 작가를 잘 이해하고 뭔가를 하려면 바이어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뭐 이 미술이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문화가 돼서 영화도 그렇잖아요. 이 영화 너무 좋은데 어디가 좋았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것처럼 미술도 그렇게 되면 지금 꿈꾸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작가들이 더 행복하게 그림 그리고 예술하면서 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바래요. 왜냐면 아직도 작가 하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서 이게 미술이니까 되게 뭐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이 반화적 테이프 이거 뭐야? 이런 반응보다는 예술가들한테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했을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관심으로 점점 파고들어 들어가서 우리 삶에 약간 미술이 영화만큼 좀 더 보편화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바이어나 그런 관객이 되길 원하고. 네, 잘 들었어요. 네. 뭐 마지막 뭐 정리하는 멘트 같은 게. 죄송해요.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충분한 시간이니까 뭐 정리하면서 한마디씩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아니 저 근데 궁금한 게 변도사님이 네. 뭔가 속 시원하게 안 풀린 느낌 이런 게 있어서 네, 뭐. 근데, 궁금하네요. 뭐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변도사님이 네. 그렇게 막 불만을 가지고 있고 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맞아. 왜냐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생각해도 별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솔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림 왜 그려? 이거 물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왜 그리는지 내가 막 말해주고 싶고 뭔가 나도 설득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계속 네. 네, 의문을 가지세요. 네. 계속 의문을 가질게요.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바나나 덕테이프보다 먼저 이런 의문과 생각을 가지게 했던 거는 이 얘기 좀 많이 주변에 하고 다녔던 것 같은데 저 앨런 머스크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존나 예술가구나. 와, 이 사람 그냥 이 사람이 예술의 끝이구나. 지금 시대에서 그 인공위성 쐈을 때 있잖아요. 그 로켓 쏴가지고서 위에서 테슬라 그 모델 3 자동차가 뿅 하고서 우주에서 떠다닐 때 그거를 생중계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또 되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 현대 미술가들이 미술가라고 하면 좀 예술가들이 지향하는 것들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술은 그럼 뭐지? 라는 뭐 꼬리를 묻는 질문으로 가게 됐는데 또 이런 거 찾아보면서 또 재밌었던 일화 하나가 디샹이 그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예술가는 철학자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 라는 말을 했대. 뭐 옛날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말도 좀 되게 와닿았거든요. 아까 이제 들었던 것처럼 뭐 다 여러 가지 방면에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술가들이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런 게 예술가가 지향해야 되는 뭐 방향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 나름대로 뭔가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들어왔더니 좀 되게 꼰대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에요. 둘이랑 뭔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뭐 재밌었다. 결론적으로 재밌었고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거는 이 예술을 한번 아주 짧게나마 쑥 읊었는데 이거를 좀 역사랑 연관시켜서도 한번 더 읊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왜 인상주의가 갑자기 나오게 됐느냐, 왜 사람들의 사고를 변화시킨 사건이 뭐 있을까라는 게 뭐 굳이 뭐 사실주의 화풍이랑 뭐 싸우고 뭐 이런 게 일어난 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뭐 철학적인 뭐 사상이 바뀌었다. 뭐 근대면은 뭐 데카르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인본주의 어쩌저쩌고 데카르트가 있나 뭐 그런 거 하면서 뭐 또 신 어쩌저 아닙니까? 얘기해 주세요. 나 잘 몰라서 그래요. 뭐 그런 거 하면서 아무튼 뭐 변하게 된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면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인데 또 올 생각 있어요? 아 이거 라디오여서 데카르트요? 데카르트. 아 네 뭐 그런 거 철학 뭐 이런 거 역사 이런 거 읊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철학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은가요?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나 좋으려고 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저의... 감사한 거 맞아요? 아 예, 진짜 감사해요. 이게 예술이네. 뭐 당신 좋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도 이게 예술인 거 같은데? 그러네. 내 돈 내가지고 이렇게 이거 빌리고 이게 잘 되면 누군가의 스폰을 받겠죠? 아, 뭐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나는 나만의 아카이브를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 왜 해요? 이거요? 재밌더라고요. 뭐 예술가네. 예술가네. 아, 예술가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네, 뭐 계속 공부하고 싶어.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뭐 그때 저번 주에 뭐 음식 얘기한 것도 그랬고 뭐 공부하면서 계속 해가나가면 재밌지 않나. 그리고 뭐 뒷시장 아저씨가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했더라고. 또 뭐 그림을 그린 것, 삶을 이해하는 요인으로 삶의 방식을 창조하기 위해 예술을 한 것, 살아있는 동안 그림이나 조각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창조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내 인생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 강만 성공했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좀 그런데? 그래? 이상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 까메이가 했던 네. 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 노벨 문학 아니 노벨 문학상을 받을 때 까메이 받았어요? 예. 잠깐만 까메이 받았나? 그 막 아니 뭐 그 못 받지 않았나? 그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거 예. 수상하고 나서 네네. 썼던 글이 있어요. 네네. 글이 아니고 연설한 것 같은데 좀 긴데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예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저 꼭대기에 예술을 올려놓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술이 제게 필요했던 것이라면 그것은 예술이 누구와도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며 제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예술은 고독한 향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괴로움과 기쁨의 유별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예술은 예술가가 고립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가장 겸허하고 보편적인 진실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남다른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예술가의 운명을 선택한 사람도 결국 자기가 모든 사람과 닮았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예술에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술가는 자기 자신과 남들 사이의 항구적인 왕래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 불가결한 아름다움과 자기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공동체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이게 되게 감동적인 게 다가왔어요. 다섯 가지 예술가네요, 그 양반. 잘생겨서. 아, 그게 중요한가요? 그렇지, 그렇지. 까미 잘생겼잖아. 까미 잘생겼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향후 계획 있어요? 아, 그것도 아, 궁금하네. 3월에 부산에서 전시를 합니다. 아, 그 마이크를 대고 잘 얘기해 주세요. 네, 3월에 부산에서 전시를 하는데요. 네. 언제 뭐, 어디에서 뭐 그런 걸 얘기해 주실 거예요? 3월 아, 자기 전시 시간도 몰라? 아, 뭐 하는 거야? 아, 얼마 안 돼가지고 일정이 3월 23일부터 네. 4월 6일까지 네네. 해운대 레이어드라는 공간에서 아, 예. 작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시간이 되면 오세요. 네. 네. 시간이 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네, 산이 소감 한마디. 소감? 네. 변익수의 예술에 한 꼭지를 장식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 예술이네요 오늘. 아, 너무 예술이다. 끝입니까?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회사원님. 처음 하는 거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예술이에요. 알겠습니다. 훈훈하네요.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예술 뭐 이야기했고 짧게 이렇게 아 근데 아, 그 예술사 미술사 야, 예술이라고 하면 좀 그래 미술사를 읊었는데 그거 같이 있었으면 아,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제가 네, 이분이 늦게 왔어요 네, 늦게 와서 미술사를 같이 못했는데 그것도 하면은 좀 그 작가로서 좀 까주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헛소리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오늘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왔는데 생각 없이 저는 압구정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냥 아, 한 시간이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홍대더라고요. 녹음실이.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말썽으로 도전하는 시인들이 되겠어 한 번 더 판도라 끼치는